싶어 조금만 더 가까이 와 속삭일 테니 내 말 들어봐 Say 아, 아, 아무렇지 않게 Say 나, 나, 나만 바라볼래 너의 마음까지도 내가 가질 거야 안을 거야 지금 바로 Say 아, 아, 아직은 너를 Say 나, 나 Like you the way you are 너의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질 거야 안을 거야 Only one way See you.